금융상품증권 글로벌 영업팀 주최로 글로벌 주식투자설명회가 열립니다.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이학령 교수와 이승원 교수가 어려운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왜 지금이라도 해외 주식투자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과거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했던 투자가들과 해외 주식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나섰던 일본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불평이라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만에 하나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본격화되면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이건 중국이건 혹은 일본이건 베트남이건 해외 시장에 눈을 뜨셔야만 갖고 계신 자산 가치를 지키고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치업 8번 출구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 딱한 종목과 두 남자 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전화번호 1544-94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레버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뭔가 머리? 네. 머리? 머리 좀 짧게 깎아. 깔끔하게? 네. 그 미용실 원장이 요즘에 태양의 후예를 보는지 자꾸 네. 군인 머리를 깎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어제 집에 네?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와이프 말. 네. 난 유시진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유시진님을 영접하고 있어. 걔 이름이 유시진이야? 예, 네, 거기 태양의 후예 드라마. 유시진? 유시진.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유시진으로 나오거든요. 네. 유시진님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남편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신경 안 쓴다. 태양의 후예 열풍의 예,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어저께도 30% 넘었나? 어제 뭐 수도권에서 30%고 전체 시청률은 약간 조금 빠져서 28.3%인가? 뭐 언제 끝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했어? 네, 16부작이잖아요. 네. 그래. 아니, 하지원 나오는 건 요번주 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뭐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지원이랑 이진욱 누군가 누구 나오는 게. 네, 요번주 하지원이 아니고. 아니야? 하지원 안 나와요, 거기에는. 이진욱하고 다른 사람, 다른 그, 문채원인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문채원? 예, 예. 문채원 나 별론데? 그러니까 하지원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진욱하고 이제 문채원. 이진욱 심심하면 이진욱이잖아. 심심하잖아, 그 친구도. 아, 재밌죠. 아니요, 그 친구 되게 재밌던데.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어디지? 그 삼시세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 재밌던데 이진욱. 내 친구가 네.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대. 네. 늑대 그 있잖아 태양의 후예. 네네. 어? 그 즉 송중기 그때 늑대 나왔을 때 가둬둬야 네. 되는데 계속 풀어나갖고 지금 전화를 치고 있다고. 남자들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드라마지만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거의 제가 아는 모든 여성분들은. 그 유시진님을 영접하는 날이라고 수요일 저녁에는 되게 일찍 귀가를 하더라고요. 네. 에미님, 애니님이 네. 소통하잖아 우린. 네, 네. 애니님이 딱 나랑 같은 마음이야. 네. 재미 점점 없어지던데?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재미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 주가 4% 떨어지는 거야? 네네. 네. 아 키스했나 둘이? 아니 모르 그 포옹했죠 뭐. 포옹했어. 네네. 아주 멀었네요. 그렇죠. 네. 아 시장 좀 봐주세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FOMC가 아주 매파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고용자 수는 늘었지만 네. 임금이 감소를 했고 고용에 대한 그 시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고용의 질적인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아주 매파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일단 금리 인상이 두 번이다 올해. 네. 이런 이제 분석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제 유가가 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그런 그 흐름에 대한 흐름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어제 또 하락을 했던 종목군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증권주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화학주 그리고 또 이제 건설주 어제 이제 낙폭이 있었던 거래소 종목 위주에 대한 반등 철강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흐름을 이끌고 있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네. 오히려 이 코스닥에 대한 흐름이 좀 약해지는, 그리고 네. 외국인들도 이 거래소 종목에 대한 쪽에서 매수하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산에 대한 매수를 하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질 시장 반등이 하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유가도 뭐 5% 이상에 대한 반등이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은 뭐 어쨌든 간에 뭐 추세에 대한 흐름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렇게 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뭔가 좀 미스가 있어서 네. 우리 심각하게 이성 요소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 행사가 나왔어. 네네. 많이 나온 김에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요. 지금 강남 일대가 들썩들썩 거린다는 거잖아. 네네. 바로 이거 글로벌 자산관리 비법 대공개. 근데 이건 솔직히 비법까지는 나는 있을지 모르겠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비법이 있으려나? 근데 이 비법은 누가 있냐면 강준혁 의원이 있어. 강준혁이 뭔가 항상 뭔가 보여줘 이 친구는요. 그래서 3월 23일 수요일 다음 주가 있고요. 어디야? 강남 구민회관. 이게 대치역입니다. 대치역. 3호선이죠. 6번 출구로 나와서 있고요. 하이마트인가 그 뒤쪽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랑 이 교수가 이거 바꿨네. 강사 순서 바꿨어. 왜냐하면 저희가 1부고 2부가 강준혁 위원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1544-9400번. 전화 한번 걸어야 돼요? 네. 네. 이거 뭐 야간 데스크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전담하는 데스크 같아요. 그 전화 걸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됐다니까. 신청하고 오신 분 또 준 다음에 그런 거 있어? 아, 신청하고 오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몇 분 또 선물을 드리고 와서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은 더 주고 또 하나 더 드리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셀카 찍어? 셀카요? 사진 찍어줘? 자기랑? 아, 찍으시죠. 나? 돈, 네. 돈 주는 거 계약 안 했는데? 사진 찍는 거 계약 안 했어, 나. 아, 그래서 저도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거 다음 주 꼭 수요일 날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게 무슨 비법이란 그런 저는 그런 말은 좋아하진 않는데, 보다는 하여튼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 또 보다 진솔하게. 진솔 토큰은 네. 제가 잘 할 수 있죠. 진솔 토큰은요. 소통하는 거. 진짜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토크 콘서트가 그렇게 진행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어떤 분도 이런 말씀 쓰셨네요. 응? 강남 구민만 참여 가능한가요? 저는 강남 구민이 아니라 좀 가지도 못하겠네, 그럼. 전 강남 구민이 아니라 좀 송파 구민인데. 네. 진짜 시그널이 대박이고, 시그널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후회가 될 거라고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바로 이분 오셨으니까요.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나머지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종목 설정 시간입니다. 워낙 금요일 날 나오신 분인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오늘로 바꿨어요. 오늘 한 주만요. 그리고 오늘 나오기로 했던 분은 내일 나오는데요.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이 시간이 기다려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슈에 대해서 속속들이 살펴봐 주시는 김종혁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또 출장 잡혀 있다면서요. 출장은 아니고 저는. 출장 아니고. 그냥. 뭡니까? 순수 탐방? 자연여행? 자연. 지리산 네. 이런 데 들어가시라고요? 지리산. 도 딱 들어. 그리고 지리산보다 조금 높은. 아, 진짜요? 예. 백두산? 아니,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예? 진짜? 네. 아! 그거 히말라야 트레킹이네, 히말라야. 진짜? 아, 그런 사람 많아. 히말라야 그런 사람 많아. 아, 왜? 저는 천식 때문에 히말라야 이런 데 못 가고요. 네. 그. 천식 있어요? 네. 에즈마나 네. 있어? 예. 네. 네. 그래서. 그 일본하고 대만에 이제 알프스라고 네. 불리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알프스는 한 2,000m 정도 되고 후지산? 네. 아니, 후지산 말고 대만 일본 알프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산간 네. 지역이 2,000m 산이 이렇게 쭉 네. 연결돼 있는 데고 제가 가는 이제 대만 알프스는 3,000m 산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데거든요. 네. 거기를 한 이제 15시간 트레킹을 도전해 보려고 대박 하고 있습니다. 인증샷 찍어오라고 우리 피디님 얘기해. 네, 인증샷 없으면 인정 못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텐데 정말 차 타고 올라가서 사진만 네. 찍고 내려와도 인증샷은 되는 거잖아요. 아, 본인이 나와야지, 본인. 본인이 나와야지. 아, 본인은 이렇게 돌려 찍으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그게 그 히말라야 트레킹 하는 사람 많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 하는 사람 많은데요. 아, 그건 그렇고요. 한 달 동안 지겹게 나왔던 하여튼 각국 네. 중앙은행의 회의가 오늘 새벽에 일단락 됐는데요. 이벤트 마무리. 예. 이제 뭘 봐야 되는지 그 얘기 같이 한번 정리 좀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아까 잠깐 뭐 이성원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봐야 되는 포인트는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달러가 네. 지금 시장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달러가 급락했거든요. 네. 매파 예상했으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 반등 내지는 횡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 달러 이제 강세 쪽을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히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를 완벽하게 맞춰준 그런 옐런의 발언이었죠. 물론 뒤에 한마디씩 계속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보단 중요했던 것은 점도표를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춰줬다라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달러가 원빅 이상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움직였던 자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최근 국내 증시와 이머징 마켓과 가장 그림자처럼 가고 있는 게 바로 네. 원자재 환율이라는 네. 겁니다. 네. 호주 달러가 급등하면서 다시 고점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약간 이제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시스템 리스크로 가장 먼저 얘기되었던 것이 그 유럽의 은행권들이었는데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유럽의 은행권들이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머징 마켓 펀드도 최근 뭐 박스의 고점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달러의 방향성과 지금 우리 시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주요 자산들의 움직임이 네. 모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가 시장 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외부 변수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달러의 흐름이 아닌가. 그럼 달러의 흐름에 반대돼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과 같이 가고 있는 이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 그리고 EM과 같은 이머징 마켓 펀드들 네. 이런 것들의 추이를 계속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 한 최소한 우리 시장도 상단은 열려있다. 그게 네. 뭐 2000이 됐든 2050이 됐든 뭐 2010이 됐든 어쨌든 상단으로는 조금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어서 봐야 될 것은 업종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결국 종목이죠. 업종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또 애널리스트들이 설레발치는 게 아닌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3개월 만인가요? 네네. 처음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업종 컨센서스가 올라가면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미디어, 유틸리티 이런 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네네. 뭐 그런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미리 보거나 아니면 동행지표로 봐야 될 것은 네. 호주 달러와 E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펀드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의 추이를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실적 구간이니까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그런 이제 시장 그 업종이 어디가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에너지 디스플레이 조선 쪽인데 네. 조선은 제가 보기에 좀 탈락시켜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은 껄끄럽죠 지금. 네. 네. 얘기해. 아무래도 왜냐면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네. 지금 수주한 곳 최바닥에 이란에서 뭔가 수주 터지지 않을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23조 들고. 23조 우리만 주나? 그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이미 다 가서 뭐 실제로 만나고 오고 실제로 또 이란 대통령 방문도 했고 네. 이런 국가들이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건 어쨌든 중국의 플랜트 능력도 최소한 우리나라 거의 밑수준까지 쫓아왔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해 본다면 조선업종은 껄끄럽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OLED가 가장 탑이라고 보고 있고 네. 뭐 LG 디스플레이를 추구로 하는 대형주들까지 회복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화학에너지는 근데 주가에 너무 많이 선반영 되었으니까 네. 실제로 이 중에서 조정받았던 뭐 미디어 쪽의 CJ&M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음식료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 날까지는 실적 발표 되고 나서는 또 달라지겠지만 실적 네. 발표가 되기 이전까지는 잘 버텨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업종 선택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양해가 끝났죠 이제요 중국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인가 리커창이 네. 기자회견까지 하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서 혹시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좀 이슈거리 혹시 있었나요? 좀 못 챙겨봤네 그걸.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그냥 뭐 근데 리커창이 했던 얘기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위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들에게 들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네. 구조개혁도 하면서 성장도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존에 강조됐던 것들을 계속 뭐 강조하는 정도의 발언이었지 새롭게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뭐냐라는 네. 것인데요. 리커창의 자신감 있게 우리는 성장률 6.5%에서 7%의 그 밴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 건 제가 보기엔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양을 조절하면서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중국의 지금 고정자산 투자인데 여기서 지금 부동산을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을 네. 늘려나가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횡보만 해도 다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경기의 하강 속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인프라 투자라는 거죠. 그렇죠. 일대일로라는 게 결국 교통을 뚫어서 그에 관련된 물류를 넓히고 또 물류를 넓히고 기반 시설을 넓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 안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의 수요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상차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뭐 3006이라고 하는 중국 인프라스트럭처 ETF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시기로 봤을 때 언제 할 거냐. 2분기에 일단 시작은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계속 강조된 게 환경, 네. 그다음에 에너지, 미디어, 보험과 같은 내수 서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시장이 불안하고 중국 증시가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에 손이 안 나가는 건데요. 저는 중국의 그 지수를 사는 것 네. 혹은 중국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안보험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네. 본다면.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뭐 미디어 관련주들이라든지 네. 중국 내에서 견고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는 뭐 알리바바나 네. 아니면 뭐 그 위챗 같은 종목군들을 사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중국이 중국이 여전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엉망이고 수급이 엉망이고 수급이라는 게 엉망일 수밖에 없죠. 그 기간이라는 비중이 뭐 1, 2%밖에 안 되는 게 태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그 뿐인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정말 계획같이 안 좋으면 아마존 이런 게 박살나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선호주로 제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에듀 같은 거가 박살났어야죠.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그 미국 그 중에서도 버는 건데 근데 불행하게는 에듀는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모르겠어요. 중국 경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주식 시장의 상하, 뭐, 후강충이 됐건, 성강충이 됐건, 상하에 관해 그 안에 수급이 문제라는 거죠. 예, 수급과 펀더멘탈을 잘 구분하셔야겠다. 저도 아, 예. 그 성강통 얘기도 나왔습니다. 올해 내에 꼭 하겠다라는 그런 아, 그래요? 얘기가 나왔는데. 아, 어디 이름이라도 빌려서 사고 싶어. 그, 저기, 그, 뭐야 그 완더시네마 중국 증감의 부주석이 얘기했죠.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 5개월 정도에 대한 기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게 되면 5개월 이후에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5개월이야? 이미 5개월, 3개월 전부터 했으면 되잖아 준비를. 아 근데 이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인대에서 예, 예. 그 합의가 이루어지느라고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하반기에는 일단 성장통이 시작이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안 좋다. 특히 이제 IT 업종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IT 업종은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아니, 제가 그냥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이잖아요. 네. 아까 갑자기 방송하면서 그 얘기 하려다가 그랬는데 그 샤오미가요. 지금 핵심적인 거는 빼고 우리는 이제 총판매 그러잖아요. 네. 이제 S 하는 업체까지 이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또 별도로 개발했고 여우민가 그러면 그런 하던 애들 있잖아요. 네. 컴퓨터 부품하고 이런 친구들 그런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샤오미 같은 거가 다음에 제가 샤오미 회장이면 그걸 만들 것 같아요. 뭐야? 밥솥. 밥솥 네. 만들 수 있죠. 네. 밥솥 만드는 순간 그냥 쫙 가는 거 쫙. 그래 아무 생각해도 밥은 있잖아요. 밥. 밥은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리나라 법선 뭐 때 이제 어렸을 때 다 그 집 있는 집은 다 적었었어요. 조지루시 썼는데요.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밥솥이 나면서 아 우리나라 밥은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 그랬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광고. 김종현도 들었죠 그런 얘기요. 네. 저희 들었죠. 들은 게 아니고 집에 조지루시가 있었고 쿠쿠가 새로 나왔을 때 쿠쿠로 했는데 진짜로 쿠쿠가 더 맛있었어요. 왜냐면 조지루시가 자기 있는 집이라고 엄청 티나요. 아니 아니라 밥 맛이 달라요. 자기도 은수저 줄까? 아니요. 네. 저는 흑수저. 그게 밥이 약간씩 달라서 그래요. 네. 쌀은 똑같죠. 우리나라랑 네. 일본 쌀은 똑같은데 밥 먹는 게 점도 나는 게 다 다른데요. 중국 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국 쌀은 훅 불으면 날아가잖아요. 알랑미. 날아가죠. 네. 그러니까 완전 또 베트남 쪽이랑 또 달라요. 완전 날아가거든요. 그 볶는데 잘하는데 우리나라 쌀을 갖고는 질기게 볶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집, 우리식 중국집 볶음밥집이랑 중국 사람의 하는 화교의 볶음밥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예를 들어 샤오미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우리 중국밥은 중고로 해야 맛있어요. 그러면 있죠. 쿠쿠 전자. 아유, 난 쿠쿠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전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IT란 거는 저는 아, 상당히 그냥 저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예, 네. 그렇다는 얘기죠. 예.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아, 오늘 또 외신에서 화제가 된 게 VR입니다. 아, VR? 네, 지겹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업체들이 게임 업체가 열리는 그 전시회에서 네. 네. 새로운 기기들 내놓으면서 네. 뭔가 막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소니 제품을 보니까 네.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니요? 소니. 네. 주민의 그림을 보시면 소니의 제품인데요. 이거 엑스박스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엑스박스가 예를 들어서 올해 엑스박스 4가 한 5천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0분의 1만 사도 500만 대 팔리는 거니까 일단은 뭐 첫 시작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고 가격이 이제 가장 매력적이죠. 네. 399달러에서 오, 399? 네. 네. 그 오큘러스 리프트가 지금 599달러 그렇죠. 그 다음에 네. HTC 바이브는 미쳐가지고 799달러거든요 네, 네, 네. 어, 100만원 이란 얘기인데 네. 거기다 이제 문제는 오큘러스하고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게이밍 노트북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죠 네. 근데 이건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으면 399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이제 런칭하면서 10월달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김 빠지는 얘기였죠. 네. 생각보다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10월달에 나온다고 해서 김 빠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소니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출하고 있는 건 중국이라든지 이런 시장 쪽에서 VR과 관련된 게임 수요 또 플레이스테이션과 관련된 게임 수요가 충분히 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30명의 개발자를 중심으로 게임도 동시에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게임 하나 만든 230명이 필요해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을 동시다발적으로 아,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올 때 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게임까지 동시에 런칭시켜서 플레이스테이션과 그다음에 이 VR과 네. 그다음에 게임이 동시에 런칭되는 아마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소니 가면 그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있잖아요. 닌텐도 네.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 그 걔네들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또 비슷한 것도 나오겠죠. 아, 젠장 이거. 엑스박스 쪽에서는 또 홀로렌즈와 키넥트를 연결한 다른 게임이 또 나올 우리 아들은 또 사겠네 그것도? 사겠죠 그러고 가서 걔네 사 그걸 다 사는 거가 이유가 하나야 게임 하나 밖에 안 해 포켓몬 포켓몬용 VR을 사겠네 이 자식 VR이 나오면 사겠죠 네. 대회도 출전했다니까 이 자식도 네. 대회도 네. 아 미치겠어 근데 최근에 또 근데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대만 시장에서 ATC가 뜬금없는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 급등의 원인은 또 바이브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바이브는 안 팔릴 거다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TC가 워낙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바이브를 내놓자마자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3월달부터 급등을 했고요. 맞아요. 바이브는 실제로 엄청난 혹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게 뭐냐. 뭐 기능은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네. 소니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이브하고 오큘러스 리프트는 그 주사율이 90Hz인데 초당 90Hz인데 네. 소니는 120Hz다. 네. 그래서 훨씬 더 화면이 부드럽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TV 화면이 240Hz인데 네. 이게 120Hz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그 영등포의 T스퀘어에서 네. 그 갤럭시 S7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무대가 그 주무대가 그쪽이세요? 네, 저는 이제 그쪽 나와바리가? 나와바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쪽을 자주 다니니까 그 잠실에서는 잠실에도 네. 그 똑같은 거 하고 있죠. 갤럭시 S7 몇 개 뭐 파트너 앉아서 쪽 네 개 의자 앉아서 흔들거리게 하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도 저거 있어요. 그냥 VR 체험만 하는 게 있죠. 네. 근데 아. 거긴 이제 뭐가 있냐면 의자가 네. 있어. 네. 의자가 있어. 그러니까 포디를 체험하는 거. 네. 똑같이 해놔. 근데 이제 네. 그 그림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네. 결국은 청룡주 타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그 좌석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저 이렇게 시니컬하게 저는 이렇게 딱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앞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막 흥을 띄우거든요. 네. 그거 막 돌리면서 막 하면서 아 어지럽죠? 막 그래서 막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리 질러! 이럽니다. 근데 처음에 한 두 번은 소리 질러주거든요. 네. 근데 세 번부터 안 질러줍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VR의 그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감각을 느끼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사를 보면 전혀 실제 같지 않고요. 그나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정도에서는 실제 감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3D TV에서 느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정도의 체험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써고 눈을 돌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다른 개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천장으로 보면 천장이 보이고 바닥을 보면 바닥이 보이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접근이니까 기존의 3D TV와 보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뭐 이한경 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애니메이션하고 지금 게임 정도의 수준에서는 분명히 먹힐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왜 먹힐 수 있냐면 주사율이 120Hz 정도가 되면 5배 정도로 빠르게 돌릴 수도 있고 느리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화면 내에서의 뭐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실제로 구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영화로처럼 돌아가는 데는 뭐 30Hz 정도면 되지만 실제로 좀 더 빠른 뭐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고속 화면을 돌려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주사율이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의 VR이나 HTC VR은 별로 관심이 없고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죠. 폭풍마경 40,000원짜리가. 네. 왜냐하면 기술이 비슷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의 VR 전망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더니 뭐 폭풍 마경을 만드는 폭풍마기는 거의 별 움직임이 없고요. 네. 또 연창전자나 그 화책 연창전자 같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별로 이제 움직임이 없는데 화책미디어라든지 순방과기처럼 유통을 하려고 하는 회사나 네. 아니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최근에 관심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 VR 쪽에 있어서는 관련된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보다는 관련된 컨텐츠를 누가 잘 생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것이 조이맥스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머지 대형사들도 이제 그와 관련된 컨텐츠 쪽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게임사들은 이런 VR 컨텐츠를 누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잘 만들고 네. 연결시키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걸 이런 VR 게임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네. 그거 정말로 그 게임에 몰입하신 분들은 사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동인 전문가 사겠네. VR은 저는 이제 모션색이 있어서 못 써요. 네. 왜냐하면 멀미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을 그게 돌렸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멀미 난다. 그게 아니라 또 이제 얼굴을 돌리면 이게 화면이 네. 같이 따라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 얼굴을 돌리면 네. 이게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따라오는 속도가 늦어갖고 네. 이 멀미가 더 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그러니까 그 탐방을 갔을 때 그 업계 탐방을 갔을 때 하시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기술이 더 나와야 되고 표준이 없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VR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앉아 설명을 듣고 계시는 분도 지금 몇 분 공부하시면 좀만 공부하시면 VR 전문가라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다 초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게임이 나오려면 그쪽에서도 회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2년 동안 일단은 돈 꼬라봤고 2018년도에 가서 이제 첫 작품을 내놓고 그때부터 회수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뻔한 거지. 뭐 네. 언젠가 해갖고 대박 나오는 게 뭐 게임이 나오고 영화 뭐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에? 그러면 네. 이게 얼마 터졌다 우리나라 또 막 미친 듯이 몰려갈 거잖아. 네. 그럼 또 나라에서 또 이러겠지. 높은 분들 나와갖고 장관이 나와갖고 VR에 집중 투자 300억 쏘겠습니다. 박수치고. 집중 투자해서 300억. 300억. 오늘 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일 있잖아요. 뭔지 다 까먹었어. 우리 나 잊어버린 네. 얘기인데 알파고 관련 주가 내일 또 오를 것 같아. 네. 뭔지 알아? 이제 안 오르죠. 그런 종목. 아니야. 오늘 대통령이 행사가 있어. 인공지능 관련 행사가 있어. 이미 그거 하라고 해갖고 센터도 만들었잖아요. 아니 아직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더 중요하지. 네. 높은 분도 쫙 깔면 그래서 알파고 이거 해갖고 해갖고 300억 집중 투자. 어? 300억 집중 투자. 네. 아 500억 쏘지 않나? 300억 부족하다 누가 한마디 하면. 네. 500억. 네. 아 여기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한 게임 포카 쳐요. 조이시티. 조이시티. 네. 네. 조이시티. 네. 조이맥스는 아니라 조이시티. 난 조이맥스나 조이시티 뭐 다 틀린지가 뭐가 틀린지도 모르겠어. 상장사 두 개다. 네, 네. 두 개 다 상장사죠. 네. 조이시티가 게임회사? 둘 다 게임회사. 둘 다 게임회사. 네. 네. 근데 저는 VR을 저도 봤어요. 갤럭시 M 봤는데 이게 허접해요. 많이 허접해요. 네. 많이 허접한데요. 그러니까 S7 사면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잖아. 허접해요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가장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글이나 유튜브 들어갔고요. VR 데이팅 게임 그리고 약간 좀 야한 얘기 쓰면 쫙 나오는 거 그게 답이에요 지금. 그게 최고로 모두 관심 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사회 문제가 연애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한다는 거 이제요. 그 안에서 데이트를 하겠다는 맞는 그게 지금 사회 이슈가 될 정도예요. 그래갖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공산당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중에 VR을 하다가 갑자기 애들을 데이트하다는 거 애도 안 만들잖아요. 애도 안 낳잖아요. 그럼 VR 금지령 내릴지도 모른다. 못하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죠. 그게 제가 말한 게 약간 심하게 얘기했지만 일부 사학자들은 벌써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유튜브나 CNN 보면 그런 제가 말한 거는 약간 강 뻥 깐 것 같지만 제가 말한 거를 약간 쉽게 표현했지만 다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건 제가 그런 건 거짓말 안 해요. 약간 강조하죠. 근데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제가 강조할 거짓말은 금지령 이런 건 제가 맞는 말인데 사회적 현상을 데이트를 안 한 거고 남자 여자가 외부 나서 데이트 안 한 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CNN이나 유튜브나 이런 구글 조금만 해보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또 자인여행 잘 다녀오시고 인증샷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칠 건데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얘기를 좀 잠깐 한번 해볼까? 어디요? 삼성전자. 네, 네. 그 삼성, 뭐, 지금 처음 보는 곳인데,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쪽을 포기하기로 했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충격적인 그런 기사가 있어서, 피치원이라는 곳인데요. 나도 봤어. 네, 네. 삼성전자 구글 초강경 압박에 백기 투항.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기하기로 했다. 2014년 1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파트너십을 끝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하고 이제 아예 초강, 그때 삼성전자가 저거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신비. 네. 그 신비 아닌가? 개발하고 있었는데, 초강경 압박에 백기 투항했다. 타이젠? 타이젠. 갤럭시. 98년도지. 네. 갤럭시 스마트폰의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키로 구글과 합의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타이젠을 더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스마트폰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 외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는 사실상 어떤 것도 뭐 새로운 게 나올 거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려 2시간 가까이 삼성전자의 항의성 의견이 쏟아지면서 파트너십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초강경 발언을 했었다. 2014년 CES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삼성전자가 유일한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고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구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한 쪽이 있었고 그 강편치의 논란 신종균이 충격에 삼성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을 올스톱 시켰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진행해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대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플랫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시대에서 하드웨어 플랫폼만으로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는 절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물량 공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과연 이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고 얘기했는데요. 네. 새로운 뉴미디어 회사 중에 하나에서 한 건데 단독 네. 보도 나갔는데 그건 뭐 그 사실관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소개만 해드린 거고요. 많이 나온 김에 우리 또 존경하는 조중동의 주간 동화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간 동화 이런 거는 이게 주가는 요새 올라요. 카카오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이거는 뭐 자기의 분석 기사니까 이건 뭐 막 틀리고 없는 거죠. 막 틀리고 없는 건데 제목 자체가 집중 추적. 그래서 어떤 주간 동화의 개공 기자님이 쓰셨어요. 김수빈 개공 기자가 누구지 다 몰라요. 집중 추적 양날개 잃고 추락하는 카카오라고 썼어요. 광고 게임 실적 급락하고 있고요. 급락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광고 게임 실적 급락 글로벌 IB는 신성장 동력 없으면 주가 6만 원까지 떨어질 것 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깔끔하게 링크를 적어드립니다. 링크 판단은 각자. 전 판단이 없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쭉 왔고 이걸 쭉 쓰셨어요. 매출도 줄고 영업도 줄고 있고 게임업계 안티 카카오 움직임이 있다. 네, 그리고 있고요. 로엔인스 시너지 효과는 글쎄요. 뭐 얘기했고요. 상대적으로 카카오 스토리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의 주가가 어떻게 사용자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사용자가 어떻게 나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택시 이어 대리운전과 미용실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동화닷컴 여기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링크 들어간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가는 요새 상대적으로 괜찮았죠? 괜찮고 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카카오가 네. 약간 이제 토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야? 못 들었어. 테러 방지법 통과하고 함께 더불어서 텔레그램으로 또 이렇게 넘어오는. 아, 텔레그램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며 뭐가? 아, 킥이라고 메신저가 있긴 있는데. 네. PC 버전이 없어서 좀 불편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PC 버전까지 이제 되는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그런데 킥 같은 건 아예 안 남고, 텔레는 이제 그거를 갖다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사용하게 되면, 네. 내 정보가 상대편한테도 남는 거거든요. 텔레? 근데, 예, 텔레는. 네. 근데 이제 이 킥은 아예 그게 그 캐나다 메신저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예 인증 자체를 안 해버려요. 사람인지 누군지도 인증을 안 해요. 인증 안 하고 그냥 받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사람 이름을 쓰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텔레보다는 킥이 더, 예, 그 가치가 이제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메신저로 조금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 네. 이거는 카카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전히 그래도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네. 뭐 카카오톡을 국내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뭐 장악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네. 모니타이징이 오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데, 네. 뭐 한 번 돈 벌기 시작하게 되면 네. 뭐 보물 터지듯이 네. 또 모니타이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특히 네. 저는 이 기사를 난 계속 보긴 봤는데 그게 동의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이에요.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약간 심하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사용자 입장과 주주의 입장과 이런 기자 입장에 서로 상반되잖아요. 네. 이걸 다 각자의 시각이니까요. 이 양반이 이거 쓰신 분이 애널리스트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있는 전이 있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소개해드렸을 뿐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중요한 건 이제 카카오 대리잖아요. 네. 카카오 대리하면서 흥미로운 거가 몇 개가 있잖아요. 흥행했는데 거기에 걔네도 돈을 받는 거고요. 돈을 받는다 얘기했거든요. 20%를 받는다. 이게 수수료 20% 받고 원래 20에서 50%까지만 뭐 천천히 안 되는가 봐요. 20% 받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하시는 분들의 보험 있잖아요. 보험을 일괄적으로 카카오에서 쏴주고 네? 쏴주고 있고. 근데 상당히 가공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단행 난리 났잖아요. 전국에 대리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뒤져줄 거고 상의하잖아요, 지금요. 네. 시의하잖아요. 그게 답이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뭔가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거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겠다니까. 그리고 저는 평생,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돈을 낼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대리운전 할 일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할 수도 있죠. 나 술 안 마시는데 무슨 대리래? 너무 힘들어서 대리 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있었지. 네. 내가 그 발 아플 때.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내 신부를 해줄 새끼도 없어야 되고. 근데 거의 없죠, 나는. 없는데.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호재죠, 호재.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캐시가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받 20% 그쵸.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네. 인터뷰 나서 그래서 야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것도 거자면 큰일 나잖아. 근데 그 최소 20에서 50%를 지금 받나 봐요. 업자들이 자기는 최소에는 20%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번 싹쓸이할 가능성 있잖아요. 지금요. 어찌 되었건 간에 모르겠어요. 달짜야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 업계는 모르겠는데 엄청 될것 같은 게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지는 모르겠는데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던 주가는요. 그게 반영됐다 보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네. 요게 흥미로 생리대와 접병. 네. 네. 지금 중앙일보 그 논설위원 그 지금 보게 되면 논설실장이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의 그 성장 동력이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헬조선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리대와 접병이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제목. 애를 많이 낳는다는 그 얘기야? 아, 그 얘기 아니라 뭐야 그럼? 그러니까 뭐냐 부패 관료가 이제 한국에서 그 우유를 비행기를 공수에다 마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트기 타고 그 저온 살균 우유를 먹는데. 이게 6일,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유통기한이.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이제 상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멸균우유를 먹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온 살균우유를 먹어본 사람은 멸균우유를 먹지 못하는 정도로 맛이 다르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중수출 감소 얘기 나오고 있죠. 철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모든 그 분야에서 한계에 대한 쪽에 부딪히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국의 3대 도시는 1인당 그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을 이제 그 웃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하고 소득 수준이 똑같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상하이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거 그대로, 한국에서 소비하는 거 그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이런 최근 화장품, 유아용품 이 고급 소비재에서 대중 수출이 폭발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소득이 올라갔고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 그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 쭈링호우, 빠링호우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생 이 빠링호우 얘네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있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인터넷 문화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정보 교류에 대한 쪽이 위챗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웨이보를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산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많이 팔려나간다. 최근에 이제 메일 유업도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광군제 때 오죽했으면은 호주산 분유가 동나고 메일 유업도 이번에 그 JD 월드와이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우유 분유를 갖다 납품하는 계약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 고급 소비재 중심에 대한 그 수출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아가방도 팔리고 보령매 뭐 이런 거 다 팔리는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거 이제 사다가 중국에서 장사 잘해 먹고 있더라는 얘기죠. 네네. 그죠? 그래서 생리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프리미엄 생리대 시장에 대한 쪽이 그 P&G에서 장악해 왔는데 네. 2014년 발암물질인 형광 증백제 파동이 터졌고 방사능 기준치의 35배가 넘는 중국산 생리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한국산 한방 생리대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모나리자도 있고 뭐 웰크론 한택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이제 그 한방 생리대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뭐 한번 터지고 말았지만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중국에 대한 소득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제품을 이제 그 수요하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 대한 정책도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중국하고 잘해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맞춰야 되는데 사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지 않습니까? 고심하게 나갔네. 네. 그거는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드 얘기 사드 얘기는 없었는데 뭐. 사드 얘기는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취소하는 거로. 네. 그 중국의 방향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수요에 대한 쪽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과연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한 흐름이 돌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딱 보안이 이번에 네네. 그 내용 뭡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그냥 인공지능 300억 쏠려니 그 우리나라 그 메일 유업 같은 데를 더 키워갖고 우유 수출하고 생리대는 고급화해 갖고 중국에 독점하자. 이게 더 중요한 거네, 지금. 네네네. 그런 그 지금 그런 거잖아, 지금. 네네. 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는 뭐 내일 뭐 전기차 엑스포 내일 할까요? 내일 시작하니까. 전기차 엑스포 내일 하죠, 내일. 네. 네. 네. 네. 맥쿼리 얘기도 그러면 맥쿼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럼 내일 네. 엮어서 전기 자전거까지 해서 네.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인바디. 네. 이게 사실은 대한과학에서 이거 작년에 인바디가 이것 때문에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바디가 올라가더라고.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한과학이라는 곳에서 작년에 사실은 이걸 내놨었습니다. 체지방 분석기. 체성분 분석기를 이걸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연구기기 신제품 라인업. 예, 대한과학이 상장사인데 그러니까 인바디는 시가총액에 대한 쪽이 6,500억.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과학은 시가총액에 대한 쪽이 650억. 10분의 1 차이입니다. 10분의 1 차이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체성분 분석기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번 쭉 볼 텐데. 아니, 그게 아쉬운 건 아니라던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자기는 만들 수 있겠죠, 14일 대한과학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네. 임밸런스 300. 이걸 이제 출시를 했다. 네. 제품 모델이고요.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인바디 거하고 뭐 차이가 있으니까 인바디가 더 좋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플랫폼과 호환성이 뛰어나 활용도가 네. 크게 높아졌다. 정식 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동남아 유력 지역의 유력 병원의 유통 계약을 위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인바디 만약에 이제 이 대한과학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체성분 분석기에 대한 쪽과 인바디에 대한 쪽에 대한 제품에 대한 쪽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 분석에 대한 흐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 대한과학계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뭐 인바디가 줄어드는 만큼 시가총액이 대한과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하여튼 최성분 분석기 그 시장이나 그런 것이 우리나라만 봐선 답이 안 나오고요. 중국이나 이런데 네. 병원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앞으로 수요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번 얘기 안 했나요? 인바디는 또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가 인바디를 좀 좋게 보는 거는 하나가 네. 인바디 그 이제 M 있잖아요. M 네네. 손목이 차는 거예요. 네. 그거 그 암에 있잖아요, 암에. 네네. 암에 좀 들어가요, 친구야.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좋게 보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인공지능 할까요? 뭐 인공지능 회의 한다니까. 아, 그거 해보죠. 인공지능. 왜냐하면 네, 저 앞에 리포트는 오늘 청와대 그 회의 있어요, 진짜요. 네. 리포트는 너무 길어. 너무 짧은 거, 짧은 거. 네. 네. 시간도 없어. 너무 길어서 그거 한 70페이지짜리라서 이번에는 좀 짧은 거. 네, 짧은 거로 가자고요.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인간과 인공지능 뭐 1대1은 2 플러스 알파가 될 거냐. 어쨌든 간에 네. 이세돌의 대국을 놓고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차, 의료, 교육, 유통 다양한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알파고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 쪽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머신러닝 등에 대한 쪽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네. 전혀 이제 좀 그 황당한 수를 던졌을 때 알파고가 버그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고서 지금 알파고가 아직까지 이 러닝 기술이나 그 추론하는 기술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글로벌 IT 기업들 R&D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 중국의 바둑 1위 커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두 인공지능하고 이제 대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커제는 알파고하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부과가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기 갖춰놓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쌓아놓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깔아놓으면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걸 갖다 화려하게 그 구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상상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아, 300억 쓰신다는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 300억? 네. 300억 갖고 될까요? 아, 오늘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있어요. 네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거 지금. 뭘 얘기해? 행사. 행사? 행사 네네.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재밌는 얘기해 줄게요. 네. 말이 나오려면 나갔지. 뭔가 네. 숫자를 갖고 얘기해, 숫자. 네네. 제일 맨날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매일경제가 네. 맘먹고 또 쐈어요. 매일경제가 세 면인가 나왔는데요. 매일경제 1면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은 뭐 서울대학을 얘기를 하잖아. 어찌됐건 간에요. 서울대랑 미국의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의 전공자 비교해요. 예? 공대 전체적으로 781명 서울대 컴퓨터 전공 55명으로 7%로요. 10년 전보다 반토막이 됐대. 예? 그리고 스탠퍼드는 1500명 중에 600명.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애들 보면 웬만한 공대는 다 컴퓨터 엔지니어링 한다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면 야 너 프로그래머 하면 뭐하냐 먹고 살기 힘들어 다 인도 사람들 와서 다 하는데 뭐하라 이런 얘기 듣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부전공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부전공이 또 어렵다네 뭔가가 그 안에 쌈박질 한대 학계에서 또 네.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44대 7% 오늘의 숫자입니다. 44대 7%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보면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그 인공지능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핵심 처음에 돈을 낸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고등교육원에서 처음에 돈을 했다네. 그거를 10년 전인가 어디 밴쿠버에서 무슨 호텔에서 예? 호텔에서 인공지능 걸 만든다 했다고 젊은 애들이 모여갖고 아이디어를 냈대. 이걸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거기서 고등교육연구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120억을 싹 썼대. 이거 그거 해보라고. 그게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또 거의 탑뉴스는 났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돼야지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 되느냐.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했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